50 languages. 93. 43. 43. الجمل الثانوية مع إن. 종속절는지. 종속절는지. لا أدري إن كان يحبني. 그가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لا أدري إن كان سيعود. 그가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가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لا أدري إن كان سيتصل بي. 그가 저에게 전화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저에게 전화할지 모르겠어요. أيحبني يا ترى؟ 어쩌면 그가 저를 사랑 안 할까요? 어쩌면 그가 저를 사랑 안 할까요? هل سيعود يا ترى؟ 어쩌면 그가 안 돌아올까요? 어쩌면 그가 안 돌아올까요? هل سيتصل بي يا ترى؟ 어쩌면 그가 저에게 전화를 안 할까요? 어쩌면 그가 저에게 전화를 안 할까요? إني أتساءل إن كان يفكر بي. 그가 저를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가 저를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إني أتساءل أما إذا كانت لديه صديقة أخرى. 그가 다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가 다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إني أتساءل عما إذا كان يكذب.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해요. هل يفكر بي يا ترى؟ 어쩌면 그가 저를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가 저를 생각할까요? هل لديه صديقة أخرى يا ترى؟ 어쩌면 그가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가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هل يقول الحقيقة يا ترى؟ 어쩌면 그가 사실을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가 사실을 말하는 걸까요? إني أشك فيما إذا كان يحبني حقاً. 그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إني أشك فيما إذا كان سيكتب لي. 그가 저에게 편지를 쓸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저에게 편지를 쓸 것 같지 않아요. إني أشك فيما إذا كان سيتزوجني. 그가 저와 결혼할 것 같지 않아요. 그가 저와 결혼할 것 같지 않아요. أتساءل إن كنت حقاً أعجبه. 그가 저를 정말 좋아해요? 그가 저를 정말 좋아해요? سيكتب لي. أتساءل إن كان حقاً. 그가 저에게 편지를 쓸까요? 그가 저에게 편지를 쓸까요? أتساءل إن كان حقاً سيتزوجني. 그가 저와 결혼할까요? 그가 저와 결혼할까요?